남조선 백령도 근무 초병이 사건 당시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20일 나왔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고 검열단을 남조선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김정일 정권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남조선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에 갖는 허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기봉 합동조사단 폭발 유형 분과장이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격침 당시 물기둥이 발생했다는 네 가지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기둥은 어뢰로 인한 수중 폭발에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이 분과장은 백령도 초병과 생존 장병 등의 진술을 물기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백령도 근무 초병이 해상에서 높이 약 100m, 폭 20에서 30m의 하얀 선광기둥을 발견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천안함 생존자도 폭발과 동시에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천안함을 탈출할 때 좌현 외벽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물이 고여서 발목이 빠졌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체에서 발견된 흡착 물질도 물기둥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분과장은 폭약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흡착 물질 등 잔재들이 함수 포탑부터 한미 포탑까지 선체 전반적인 부분에서 검출됐다며 이를 종합할 때 천안함 사건은 분명 물기둥이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20일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검열단을 남조선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권은 검열단 파견을 통보하면서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혀 남조선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북조선 정권이 스스로 저지른 도발 사건에 대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권은 천안함 사건 발생 22일 만인 지난 4월 17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고 이달 들어 17일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설해서 그리고 19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고발장을 통해 모략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고위층 탈북자는 이에 대해 천안함 사건의 김정일 정권 소행 결과를 날조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라며 검열단을 파견해 스스로의 결백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발표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남조선 군 당국의 대잠수함 대응 태세에 큰 결함이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 황원동 정보분석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잠수함이 수중을 통해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한 뒤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이탈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팀장은 알다시피 잠수함 방어 대책은 난해하다며 현재 가장 용이한 대응 방안은 기지에 정박해 있을 때 식별하는 것뿐이라고 밝힌 뒤 수중으로 잠항하면 현재까지 개발된 세계 어느 나라 과학기술로도 분명하게 추격하는 것이 힘든 현실이라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황 팀장은 앞으로 취약한 해역에 잠수함에 대응할 다양한 탐지 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주 중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다음 주 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북제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성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군 통수권자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김정일 정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조치 내용의 대부분이 담화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북제재에도 국제사회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나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개별적인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가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문지영 씨, 종가림 씨, 김명 씨, 그리고 남한 청년인 오주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유 중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가장 억압을 많이 받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명 씨는 이제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에서 사신 분들은 뭐 다 알다시피 우선 이제 북한에는 그 남한과 달리 조선중앙 텔레비전 채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일반 주민들 보기에는. 그 다음에 뭐 노동신문, 뭐 일반 그 중앙신문 내놓고, 예. 그 다음에 라디오 채널도 고정. 이런 것만 이렇게 놓고 봐도 자국 내는 물론 해외 소식은 전혀 이제 차단해버린 이런 실태에서 단적인 이제 언론에 예를 든다면은 그럼 우리가 작품 쓸 때 예. 자기 견해를 거기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 저도 그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 당에서 또 김부자의 그 우상화 체계에 근거해서 예. 이런 정도에서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이제 의사를 표명했다가는 뭐 그것은 곧 뭐 정치범 수사하는 길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언론의 자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말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입을 가져서도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이제 자유가 없다는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저 문재영 씨는 북한에서 이제 작가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글을 쓰면서 작가로서 이제 글을 쓰면서 자유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의 창작활동은 말하자면 규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전형화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네. 어떤 인물만이 그 반드시 그 작품에 등장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선 가장 우선시하는 게 수령 형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령을 형성화했을 때 그게 제일 1등 작품으로 되고 시대의 전형화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김부자께 충성당하는 사람, 사회주의, 애국주의가 강한 사람, 그다음에 혁명가업에 충실한 사람, 하여튼 그 사회에 충실한 그러한 인물을 일선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따라 못 가는 사람은 교양 개조 대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역행하는 사람은 제지 대상, 예, 독재 대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인간의 계열을 규정이 돼가지고 그 외에 인간은 등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간단한 실례로 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 삼각관계 같은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또 문학작품이 그게 그렇죠. 등장해야 또 재미도 예. 있고 하죠. 남한에서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문학작품에는 삼각관계 같은 건 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절제된 속에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형상을 해야 되고 창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 외에는 할 수 없고 그 계기 인간들이 자기 그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함에 있어서 기본 인간 생활이 그 진실과는 전혀 어긋나게 김일성, 김정일이 말만 나오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거기에 감격해야 되고 이렇게 전혀 우리 문학예술 작품이 우리 자국 내에서 선전적인 그 세뇌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한테 우리 영화 저 사람이 왜 울어? 아니 지금 왜 그래 이렇게 의혹을 가질 정도로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찾는다. 그 자체가 완전한 그 자유의 박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작가들이 흉명화 많이 갔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유명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충구 씨도 그 이상국까지를 쏟다가 네. 거기서 이제 옥성이의 삼각관계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버중영화를 해서 이제 활성화됐는데 천세봉이 또 이제 작품을 쓰면서 안개 어르는 세현덕 네. 이거를 네. 쏟다가 또 이제 감옥에 그렇죠. 갔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혼만 그러면 자연주의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수종주의 예 네, 수종주의 네. 저도 사대주의 한번 그 단막극을 썼다가 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정말. 네 이렇게 정말 이제 글은 자기 생각의 표현 시대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우상 숭배의 작품으로 돼야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가림 씨는 북한에서 결혼을 하셨죠 네 예. 교원은 이제 말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원들이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죠. 말하자면 교원이라고 해도 그 교수 안에 짜여진 대로 그 외에 더 벗어날 경우에는 아마 중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분 수업 아닙니까? 네. 한 수업이. 네. 그런데 이제 45분 동안에 365일 교양제로 떠야죠? 네. 그게 또한 10분 정도 가고 뭐 이러다 나면 뭐 기본 수업은 얼마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이민학교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보면요. 일반 교육도 그 과정이 얼마나 많아요?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영어 그 기초부터 다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민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도 다 어린 시절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이라던가 더러 학습이라던가 또 중학교 올라가면 당정책이 있잖아요. 혁명활동. 예전에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3대 위인상이 되어 있어서 김정숙 네. 어머님에 대한 그 교육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게 학교 기간에 만약 하루 수업이 6시간이라면 거기에 아마 30-40%는 그래. 혁명활동 수업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대학 다니면서 보니까 뭐 시험도 그걸 위주로. 예, 당정책 노작. 김정숙이 너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 과목이 한 11개 되더라고. 네, 6개 7개 되고. 아,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말하면 김정일 놓고 볼 때 고사 할아버지죠, 김웅구가. 온 가게 고사 할아버지부터 다 따라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고사 할아버지 중사집은 몰라요. 근데 김일성 가게는 고사 할아버지 모르면 안 되잖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인데 한 아이가 저희 반에 이렇게 전학을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애들끼리 이렇게 말다툼이서 실제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모르고 그냥 공부 잘하고 아빠 엄마 품에서 뭐 아무 군심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애하고 이렇게 제가 많이 친했었어요. 나중에 다른 옆에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걔하고 친하지 말라고 왜 그러지 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치범이 무슨 설이냐고 전학을 온 애 아버지가 그 옛날에 높은 그런 데서 좀 간부를 하시다가 정치범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말을 잘 못해서 말 실수로 처벌받고 내려오신 분이더라고요. 그 북한의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보면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좀 낮아졌는데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제 말반동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북한에만 있는 그렇죠. 죄겠죠? 네. 그렇죠. 말반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의 조예가 되는 말. 예를 들면 김일성의 머리 뒤에 혹이 있더라. 북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김일성의 머리 뒤에 혹이 있더라 하는 그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 혹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혹이 있는 걸 혹이 있다고 하는데 잡아가거든.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호 기자라고 김일성이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기자들은 뭐 우린도 없고. 네,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다가 옆 모습을 찍은 거야. 근데 김일성이는 앞 모습밖에 찍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뒤에 혹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옆으로 찍어서 사진을 냈다가 이제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이건 뭐 언론의 탄압 정도가 아니고 이건 너무 심각하죠.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는 정말 북한의 언론 하면은 언론 출판 보도 결사 자유는 둘째치고 이렇게 법에는 명시돼 있죠. 그러나 실제 그대로 해당하는 다 감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둘째치고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니까 김정일이라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말 앞에 전직 수식자를 붙이지 않으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곳에 동사무장 보던 분이 여선 나이 년요 하시니까. 네. 김일성 원수님이라고 쓰는 걸 이제 김일성 원수라고 쓴 거예요. 아니, 우식적으로 쓴 게 아니고, 나이 들어간 이게 시력이, 시력이 좀 안 되긴 했는데,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감옥 갔어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저 오주환 씨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제 예. 오늘 참 예, 낯설다 말씀이시죠. 남한의 언론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 네. 언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로구나 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북한 쪽에서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 우상호에 많이 맞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남한에서는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적인 이슈 또는 이제 국제 예. 그 외국의 소식들도 이제 다양하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정치권을 예로 들면은 칭찬보다는 이제 이북처럼 이제 뭐 김일성 예. 김정일 우상화보다는 비판에 주로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게 비판하면 사람이 된다. 예, 예. 예. 주로 이제 비판에 많이 쏟고 있고 그리고 정치 쪽에 이제 정치와 언론의 그 연관이라는 거는 그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한테 비판 많이 시키잖아요. 생활총화. 그렇죠. 그러면서 김정일이 김일성은 한 번도 인민들 앞에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들이 나와서 난 사과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한. 뭐 남한도 갖고 다른 외국들도 같이 했으면 미국도. 네. 김일성 김정일 300만에 굶어죽어도 사과 발언은 둘째치고 5대 군부대 시찰이 사람들은 한쪽에서 굶어죽어 가는데 선영궁정 가서 앉아서 공영 구경하고 합창단 공영 구경하고 선물 주고 정말 이건 너무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 뭐 자연적인 이게 저 태풍 피해라든가 지진 보면은 그 나라 국가 수반들이 국민들을 위로해 주려고 현장 시찰한 것만 봤잖아요. 북한도 그간에 이제 태풍 무슨 뭐 강수에 피해는 많이 봤지만 그렇죠.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서 뭐 지도한 일은 없잖아요. 지도는 그냥 뉴스에조차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남한으로 말하면 가정교사죠. 과외. 예, 과외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런 과외 선생님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이렇게 배워주러 갔었어요. 제 친구 동생. 그때도 저도 나이가 어리고 그 친구 동생은 그 집에서 아주 늦게 번 자식이라 남자애인데 그 과외를 하다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좀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테레비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김정숙 타가서 있잖아요. 김정숙 주 타가서 예, 평양에 있는 그 타가서 나는데 그때 한때가 그 염소 기르기 해서 우유를 그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게 화제가 돼서 많이 테레비로 그게 많이 방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놀라웠던 애랑 제가 과외를 배워주던 애랑 두 명이 TV를 보게 됐는데요. 저도 그때 저 친구랑 저랑 당황해서 많이 놀랐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사과, 빵, 우유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북한의 어린이들은 정말 어버이 수행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방송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두 명이서 지금 휴식 시간에 TV를 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걔네들도 금방 지금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민학교에 올라온 상태거든요. 쌩고지말 쓰지 마라. 우리 유치원에서는 무밖에 안 준다. 근데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바빠하는 거예요. 네. 내가 혹시 나가서 그 말을 할까 봐.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무서웠던지. 그게 참 이제 애들이 눈은 사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고우시죠? 너무 놀랐어요. 네. 네. 그대로 표현하는 말하자면 동심세계만 같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죠. 예, 정말 말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북조선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사를 표현하고 마음 편히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김일성의 사망에는 김정일의 음모가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낮 12시 북조선에서는 중대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이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겹사이는 피로로 인한 심근경색,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평양의 봉화진료소는 일부 주민들의 돌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은 봉화진료소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한다면서 묘향산으로 떠날 때 김정일이 담당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띄워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의 부관도 의문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김정일의 지시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기에 두 번 다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날 낮에 김정일이 보낸 사람들이 묘향산에 있는 김일성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사망하기 전 김정일과 전화로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 통화 내역들은 김정일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김일성은 분노와 괴로움에 허덕이다가 새벽 2시 심장마비로 숨졌는데 그가 숨졌을 때 곁에는 의료진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김일성은 김정일의 교활한 음모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김일성과 권력 암투를 벌리던 음모가입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김정일의 권력 노름도 위태했다는 것.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없어져야만 했던 것이 당시 김정일과 김일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의 사망을 김정일의 음모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위급 탈북자들이 증언한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북조선 사회가 민주화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 김일성의 사망에 대한 더 많은 구체적 자료들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김정일은 애도 기간을 한 달로 정하고 북조선 사회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도 기간에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 돌잔치를 한 사람들, 술을 마신 사람들까지도 추방했습니다.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해임 철칙된 간부들이 아마 몇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측근들은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으며 음모를 꾸미듯 수군거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지 한 주일 만에 사람들 앞에서 크게 웃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영정 사진이 완성된 날 사진을 보면서 수령님은 웃을 때도 참 미남이라고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합니다. 당시 곁에 있던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하는 김정일을 보고 아연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잔인한 독재 체제인 북조선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긍정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북조선 사회와 김정일의 비인간성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정일은 자기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국가 권력을 넘겨주는 3대 세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봉건 국가를 벗어나지 못한 북조선 사회의 권력 싸움은 가정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싸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북조선 사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야, 우리 형이 옥상에 걸어놓고 치던 샌드백이 집에 있는데 괜찮으면 너 가져다가 운동할 때 쓸래? 샌드백? 샌드백이 뭐야? 네, 샌드백은 모래를 가리키는 영어 샌드와 주머니를 가리키는 백을 합성한 외래어인데요. 권투에서 치는 힘을 기르고 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 천장에 매단 모래주머니를 말합니다. 북조선의 백자루와 같은 말인데요. 샌드백치기는 권투 선수들에게 주먹의 힘을 기르는 좋은 운동인 한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형이 옥상에 걸어놓고 치던 샌드백이 집에 있는데 괜찮으면 너 가져다가 쓸래? 어? 그래? 야, 마침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런 거 백자로 놔주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숭의동지회 최총하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지회 사무국장 최총하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북한의 정치자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 한국에서 매해 5월 7일이면 어버이날로 정해놓고 그 효도하는 이런 날로 부모님들끼리 효도하는 날로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부모님들끼리 효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표창도 주고 국가 훈장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그 깎듯이 모시고 그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해마다 그 5월 7일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돼가지고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날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날저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강까지 거리가 걸어서 15분 정도 차를 가지고 갈 그런 거리는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가면 한 7, 8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편편히 생각하고 좀 늦어서 한강까지 나갔는데 한 10시가 좀 넘어가니까 벌써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한강 옆에 정말 인산이래 이루었는데 인파가 다 몰려서 잔디밭에까지 잔디밭 공원에까지 사람들이 둘러앉았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전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 그래서 즐거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연도 했고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서 품에 하나 키워준 부모님을 그 아들이 어머니를 얻고 잔디밭에 서성거리면서 정말 그 자라날 때 어머니 품을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각오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그 이게 여유가 없으면 이런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에도 다 부모님들 모시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 있을 때 글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 서로 모시지 않는다고 이 아들 집에서 저 아들 집, 딸 집에 갔다 왔다는 이런 부모님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두 부모님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을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북한 사회의 흐름이 이런 걸 조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 어버이날 강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농촌에 있는 중학교 문학교원이 아이들이 질문에 대답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효자라는 게 뭡니까? 무슨 말을 효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선생이 아 효자란 부모님께 충성하는 게 효자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늙어 사망될 때까지 정말 효도하는 게 이게 효사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말로 말하면 옳은 논거고 논조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완전히 다른 견해였습니다. 왜 그런 계기를 수령님께 충성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지 못했느냐 그 효자란 수령님께 충성하고 장군님께 충성하는 걸 효자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선생이 정말 1년 동안 교육 일꾼 회의마다 비판받고 정말 학교에서도 생활총화 때마다 비판받는 걸 이런 걸 봤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세뇌시키고 보니까 효자란 게 뭔지 정말 아리중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친근하게 자기 부모님을 그 효성을 다 모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실제 부모님께 충성 다 한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의무이면서도 자기 양심을 고속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 키울 때 안으면 날아날까 뉘면 꺼질까 정말 애주중지 품에 하나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모른다면 이건 정말 그 사회가 망조하던 사회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여기다 이끌고 효도하게끔

새벽 서너 시까지 재봉틀과 살다시피 했었죠.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매일같이.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북한의 책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북조선 독재 정권이 출판을 남발하고 있는 각종 선전선동 서적을 통해 거꾸로 독재 정권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북조선 서적 분석 시간의 오주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정일 우상화로 점철된 서적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을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볼까 합니다. 서적은 변함없이 김정일 찬양에 열을 올립니다. 서적에 따르면 김일성은 김정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백두산에 오르면 나는 김정일 동지를 생각한다. 백두산은 김정일 동지의 고향이며 그의 담을 키워준 요람이다. 김정일 동지는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난 백두산형의 인간이며 백두산의 상징이다. 서적은 그러면서 참으로 그야말로 백두산의 아들로서 백두산을 그대로 닮은 백두산형의 인간이고 백두산이야말로 그를 그대로 닮은 김정일 영도자의 산인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백두산은 김정일의 담을 키워준 요람이자 김정일의 소유물이며 김정일은 백두산의 상징이라는 것이 서적의 주장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난아기가 젖을 먹다 이 밥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김정일의 담력이라면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핵무기를 만든 것뿐인데 그 담력을 키워준 것이 백두산이라면 백두산은 곧 재앙을 내리는 산이라는 말이 됩니다. 백두산에 대한 악평을 해도 유분수지.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을 김정일이라는 악마가 태어나 담을 키운 산으로 둔갑시킨 독재 정권은 백두산을 신성시하는 우리 민족과 결코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정일의 출생 당시와 관련해 백두산 마루에 새 장수별이 떴는데 그 별이 어떻게 솟았는고 하니 때는 2월이라 겨울 천둥이 울고 산골짜기에 서리 안개가 자욱하니 끼었는데 백두산 하늘에 솟아있는 불덩이 같은 태양이 해돋이 바위 너머로 장수봉 기슬에 햇빛을 비쳤다. 그러더니 천둥 소리가 금시 멎고 안개가 거치면서 소백수의 뿌리를 박은 무지개가 하늘 중천으로 서더라. 그런데 용마바위가 천출 용마로 둔갑해 내굽을 안고 골짜기에 내려서서 자세를 낮추니 갑옷을 입은 어린 장수가 올라타고 장검처럼 박혀있는 바위를 갑작하게 잡더니 박차를 한번 굴러치고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더라. 그날 밤 청천개인 하늘에 장군별이 유난하게 밝은데 옆에는 환한 달이 밝게 웃음을 머금고 그 사이로 광명성이라는 애기 장수별이 생겨났다. 이것이 5000년 역사국에 백두산 장수별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난 대운성이다. 이 주장을 정리하면 김정일이 태어나면서 하늘에 새로운 별이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태어났을 때에도 생겨나지 않았던 별이 김정일이 태어나자 생겨났다니 김정일이 단군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주장 앞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서적을 거꾸로 읽어보며 진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보이지 않던 별이 생겨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를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초신성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신성은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이 모두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그 밝기가 평소보다 수억 배에 이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명에 닿은 별이 산산조각 나면서 빛을 발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평소 지구에 보이지 않던 별도 폭발하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적의 추정대로 정말로 김정일의 출생 당시 새로운 별이 생겨났다면 이는 틀림없이 죽은 별입니다.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가루가 된 별입니다. 결론적으로 광명성은 죽은 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일과 파괴, 참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적은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격으로 김정일이 파괴의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도 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별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그랜트 매튜스 교수는 2007년 예수님의 탄생 당시 나타난 별은 초신성이 아니라 행성들과 태양, 달이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직선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출생 당시 발생한 초신성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초신성은 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별의 생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초신성 폭발 후 억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자면 김정일은 파괴되어야 할 존재이며 김정일의 수명이 끝나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포 여러분, 그동안 독재 정권의 추장만을 믿고 광명성이 성스러운 별인 줄로만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어떠십니까? 김정일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의 수명이 다해가는 요즘 새로운 별이 탄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별, 찬란한 희망의 별을 만드셔야 합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오늘도 북조선 정권이 출판한 서적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같은 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북한 방송은 가족을 찾는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무사히 입국한 어머니 박옥희 씨가 딸 안별 씨를 찾고 있는 사연인데요. 안별 씨는 함경북도 언성군에서 살다가 청진으로 장사를 떠난다고 하다가 동생 안은별과 함께 삼봉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고 합니다. 안별 씨는 1985년생이고요. 안은별 씨는 1986년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 박옥희 씨는 남조선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별 씨나 안은별 씨를 아시는 분들은 모녀가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미국인들의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의 미국 대표부를 맡고 있는 수잔 썰티 여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의 소울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잔 썰티 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Suzanne Schulte, and I'm the presenter of Letters from America, a new free North Korea radio program for our listeners in North Korea. I am also director of the Defense.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에서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치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저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독재로 탄압하고 있는 러동당이 감추는 북조선 서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강행하는 3대 세습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조선에서는 김정일이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등극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실천하기 위해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북조선 사회 전체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꽉 조이며 경직시킨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북조선 사회는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위한 이른바 정리 사업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151일 전투와 101일 전투를 벌려놓고 주민들의 개별적 경제활동을 비롯한 삶을 위한 활동과 자유를 더 한층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151일 전투와 101일 전투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전투라기보다 인민들을 한 줄로 묶어놓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강행한 날강도적인 화폐개혁은 김정일이 자기의 아들을 권력 우두머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정일의 화폐개혁 목적은 경제를 회복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의 목적은 화폐개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인민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인민들이 독재 집단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조선 사회와 인민들은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이라는 3대 세습의 희생물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인민들뿐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3대 세습의 희생물입니다. 그것은 박남기 총살이 잘 말해줍니다. 화폐 개혁이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민심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박남기를 그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화폐 개혁은 철저히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 세력이 꾸민 강도 지시였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나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까지도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은 반동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정일 독재정권의 우두머리들이 조중 친선은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것은 중국이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승인하고 받아주면 앞으로 김정은 중국에 충실할 것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북조선에 필요한 것은 3대 세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와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김정일의 뒤를 이어 또 최고 권력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망국의 길입니다. 하긴 다 망한 북조선이 더 망할 것도 없겠지만 인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잔인한 인권 유린 속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북조선의 경제력 순위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더 한심한 나라가 바로 북조선 사회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이 실천되면 북조선은 완전히 사람 못 살 곳으로 되어버립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더 지독한 강경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강경파라는 이야기는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북조선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몇 놈의 독재자 때문에 자유는 고사하고 큰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몇십 년 동안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온 것이 바로 북조선 인민들입니다. 지금 남조선은 물론 중국 사람들까지도 북조선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보면 너무 어이없어합니다. 물론 김정일은 사람이 아니라고 또 많이 욕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자기 하나의 이익에 전체 북조선 사회와 인민들을 고정시켜놓고 착취하면서 몇십 년 동안 북위 영화를 누린 것도 모자라 김정은에게 또다시 전체 북조선 사회와 인민들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이 실천되면 북조선 사회와 인민들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또 계속 김정은의 이익에 끌려다니며 희생되어야 합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다음 달 7일에 북조선에서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아마 북조선 인민들도 이번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상정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상정될지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일 독재정권은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독재 정권의 권력 구조들을 수정해서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에 유리한 조건들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조선 인민들이 하루빨리 각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조선 인민들이 각성하는 문제는 북조선 인민들의 미래와 또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조선의 주체는 바로 북조선 인민들입니다. 물론 남조선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북조선의 상황을 많이 우려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지원일 뿐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하루빨리 각성해서 김정일, 김정은 독재 집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도 남조선 사람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봐야지 언제까지 굶어죽고 맞아 죽으면서 고달픈 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북조선 인민들이 잘 사는 길은 하루빨리 각성해서 김정일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북조선의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순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박순희 씨가 호위사령부 2국에서 김일성 부자를 가까이 그 모셨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말씀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김일성 부자는 아주 신적인 존재였지만 항상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박순희 씨한테는 신비스럽지 않은 존재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10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에는 함흥 대극장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하셨는데요. 네. 대극장 안내원이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 함흥 대극장은 함남도에서 제일 큰 극장이었고 아마도 그 북한에서는 그 극장이 대단히 그 인기 있는 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하고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1980년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함흥을 제2의 평양이라고 할 정도로 네. 북한에서는 대도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희 사실은 그 함흥 대극장이요. 함흥 사람들한테는 그게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함흥 대극장이 너무 크다 보니 관람석에 채울 인원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그 함흥 대극장을 보고 그랬어요. 함흥식 노동력들이 대단히 통이 크다고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함흥 대극장에서 저희 안내 활동을 하는 건요. 관람석이 다 이렇게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등석 겸 기빈실을 제가 봤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거기 한 3년 있었는데요. 여행사 한 번 하고 중국에 호요방이 중국에 탕총석이를 했죠. 네, 한번 왔어요. 그때 저희 군 공연하고 제 있을 때 원산경무단이 한 두 번 왔어요. 네, 북한의 이름만 네. 예술단이면 당연히 이제 만주대 예술단이 네. 최고고 네. 왕지산 경음악단, 뭐 보천보전자. 그런데 네. 보천보전자단은요 한 번도 제가 있을 때는 온 적이 없고요. 네. 왕지산 경음악단이 두 번 왔어요. 그리고 함남도 그 예술단이 거기서 해요. 그 함남도 예술단 한자이단의 운명이라든가 이걸 이외에 뭐 그 소품 공연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관광객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관람석에 저 손님들을 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공정기업소에서 내리막에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재놓고 뭐 1등석에 2등석 표가 값이 다르잖아요. 네. 누구마다나 다 1등석에 앉아 하죠. 마지막엔 제가 있을 때 그 객석 채우지 못하니까 그게 뭐 1등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3등석을 사가지고 들어와도 1등석에 앉거든요. 아마 북한 주민들이 박순희 씨가 함흥극장, 대극장 안내원으로 근무하실 당시까지만 해도 식량사정이 그닥 어려울 때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그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극장에 뭐 공연 관람 같은 거 다니는 건 아주 드물었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저직적으로 네. 국방부에서 지속으로 이렇게 거기를 보상해줬어요. 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페라 공연이 되겠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가극이라 그러지요. 네. 네, 뭐 중앙예술단은 물론이고 이름난 좀 규모가 큰 지방예술단에서 자기의 개성만을 가진 그런 네. 혁명가극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오대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된 군관이었기 때문에 그 서야까지 하고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결혼에는 어떤 그 당에서나 혹은 뭐 이제 그 보위부에서나 뭐 성부를 따져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요구는 없었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했는데 그 결혼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사진 놓고 결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부대 부대 사람끼리 그래서 남자 사진 한 줄로 여성들이 사진 이렇게 한 줄로 놨는데요. 여기를 보면 제비뽑기나 같잖아요. 제비뽑기 한 식으로. 그런데 결코 그것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복무할 당시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 군관들도 네. 손을 보게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 그 위에 그것이 실패작이 돼가지고 그 손을 봤어요. 네. 뭐 같은 이제 저 박순희 씨가 그 호위국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성분이 좋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아 그렇죠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성분이 좋은 사람하고 네. 결혼하려고 그러지요. 내 자신도 내가 성분이 좋은데 아무래도 성분 나쁜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북한 사람들이 다 첫째로 그 입당한 사람 대학 네. 졸업한 사람 다 그걸 가리잖아요. 그걸 선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박순희 씨가 북한 국민으로서는 나름대로 어찌 보면 북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종에서 그 선의 시절을 마쳤고, 그러다 결혼을 했고, 네, 결혼한 그 직후에는 생활이 그닥 어렵지 않았겠는데요. 네. 탈북하기까지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92년도에 2월 15일 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희 여권이 나왔는데요. 계속 당 조직에서 저를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가면 뭐 남한에서 뭐 덮쳐간다느니 뭐 안기부 돈을 받아가지고 온다느니 자꾸 이런 말을 저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그 대국장에 있었어요. 그때 국장에 있을 때 저 적당 비서 보고 그랬어요. 적당 비서 동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으니까 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혀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부양으로 가두잖아요. 가두 네. 세포에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뭐 승인받아가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딱 제가 여권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제 여권이 2월 16일이면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5일 날에 제가 그 부산 출성을 해서 도망강을 건넜어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된 다음에 네. 대극장 안내원으로 근무하실 때는 결혼한 그렇죠. 이군요. 네. 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북한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은 92년도부터 3년도부터는 힘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왔는데 그때 저는 그 중국에 연길이 와 있었어요. 네. 연길이 와서 그 서시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건 이 머리가 변한 순간이더라고요. 네. 나는 이 저 함흥에서도 별로 고생하지 않았고 평양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평양에서 함흥이 내려왔을 땐 진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시집을 이런 데 왔냐. 나의 리상은 높았는데 왜 이렇게 왔을까. 저 후회가 많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중국에 오니까 제 마음이 인천변하더라고요. 네. 서시상 들어가니 내 눈에는 다 풍년이고 누구 맞다나 우리 북한에서 백화점에 없는 것이 거기 다 있잖아요. 뭐 야상점 물건이 거기 다 있고. 그래서 야, 이 사람 사는 데가 여기가 도서구나. 난 도서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권을 떼가지고 없고 당직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한테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갔어요. 갔는데 가서 저 10년 동안 계속 중국 생활했어요. 솔직히는 저희 친척들이 또 중국에 있어요. 연결해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연결해도 있고 하령에도 있고 뭐 도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중국에 와서 살까? 내 이 생활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박순희 씨가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이 발을 들여놓고, 예, 중국 가운데서도 연길 서시장이면 뭐 그다 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이 아야 확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상적으로 평시에도 북한에서 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바깥 세상을 몰라 그렇지 뭔가 의문이나 불만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함흥에 다시 그 제 집이니까 가야 되는, 자식인데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저희 조카가 흥남에 있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 우리 마, 오빠 딸이 저하고 같이 지금도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야,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살기 편하고 진짜 자유스럽고. 야, 왜 우린 이렇게 못 살까 할까. 우리 애가 말하니 아이고 고모 이런 정치를 나도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하. 걔가 가끔. 그래서 야야 누가 죽겠다. 그다음부터 제가 찾아다니는 온통 사사리행자 그런 사람들과 패치다 보니 어느 날 벌비서 저를 찾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니 갔다 오지 않았나. 나 갔다 왔다고. 갔다 왔는데 잘못된 게 무슨 게 있는가. 나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그 물건을 받아다 내가 들어 거기서 조금 부채 먹어서 팔아준 것밖에 난 없다고. 누가 들락날락 거기에 자꾸 다니니까 아마 누가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보시더니 뭐 저를 뭐 그렇게 나쁘게 평상시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뭐 저를 가서 달고 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보고 네 보이부 일을 안 하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난 그런 일을 못한다고. 난 그거 안 하겠다고. 근데 그때 저는 이전에는 뭐 통일에 대한 열망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했으니까요.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다음에 아 이게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때 지금 진짜 진심으로 해. 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야, 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진짜 그때 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마치기 전에 그 만수대 이술단위까지 선발이 됐었고 뭐 핵심 계층으로서 김일성 부자를 측근해서 모셨고 또 제대 후에도 그 남들이 선호하는 대북자 안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고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역시 박순희 씨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중국에 가보거나 또는 외국 소식을 한마디만 듣게 되면 순간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확 바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도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의 분노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쇠막대라 일컬어지는 퓨레침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낙뢰의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1708년에 영국의 윌리엄 윌은 호박이라는 보석이 정전기 현상을 일으킬 때 생기는 전기 불꽃과 번개와의 상관관계를 밝혔습니다. 1725년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은 수많은 실험 끝에 번개를 쇠막대에 떨어지게 해서 4cm의 불꽃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번개의 전기적 성질을 입증함과 동시에 번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주택에 처음으로 퓨레침을 설치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퓨레침의 쇠막대가

남겨 있다 해도 양보를 시켜. 마시고 산에 삽게 잊었다.